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서 뉘우칠 거야. 마음이 서글필 때나 철아해 보일 때는 이름을 불러주세요. 나 거기 서 있을게요. 두 눈에 넘쳐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. 도와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